시스템 종료 클릭 오늘 미세먼지는 free 자켓 챙겨서 나가 오랜만에 도롱 뻥 뚫렸으니 시간되는 애들 나 동그랗게 먹여서 free 동그라미 네모 세모 X 지겹지 않아 매 게임 yeah. 그래서 오늘 어디로 갈까 번개처럼 인천공항으로 갈까 구름 찢으며 파란 하늘을 날까 옆 나라에서 별 보는 것도 좋아 yeah. 날씨는 so amazing, amazing. 재미난 일이 생길 듯해 계획 없으면 뭐 어때 We are still young and free 나는 놀려고 해 일도 놀 때처럼 해 너는 어때 매일 노는 것 같아 신선 같아 What a life, what a life, what a life What a life, what a life, what a life What a life, what a life 나는 놀려고 해 일도 놀 때처럼 해 너는 어때 매일 노는 것 같아 신선 같아 What a life, what a life, what a life What a life, what a life, what a life, what a life, yeah 젊고 자유롭지 성격은 모서리가 없어 친구들은 내 주변에 빙 둘러 앉아있지 난 신선 같고 신선해 나 친척 같고 친절해 내 지갑은 오늘 꽤 뜨겁네 Do you wanna get down with me? 그래서 오늘 밤엔 어디로 갈까 검은 뻔의 거리가 차라리 낫자 야자수 옆에 바닷가도 난 좋아 Day and night 시동 걸렸지 오늘은 뭔가 될 것 같아 밤 공기는 so amazing, amazing. 재미난 일이 생길 듯해 계획 없으면 뭐 어때 We are still young and free 하나 둘 셋 나는 놀려고 해 일도 놀 때처럼 해 너는 어때 매일 노는 것 같아 신선 같아 What a life, what a life, what a life What a life, what a life, what a life What a life, what a life 나는 놀려고 해 일도 놀 때처럼 해 너는 어때 매일 노는 것 같아 신선 같아 What a life, what a life, what a life What a life, what a life Life is good, life is good, yeah 열심히 놀고 신나게 벌어 오늘 공기처럼 내 기분은 완전 fresh 낮과 밤은 길게 내 기겁 죽는 자켓 나는 놀려고 위해 일도 놀 때처럼 해 너는 어때 매일 노는 것 같아 신선 같아 What a life, what a life, what a life What a life, what a life, what a life What a life, what a life 나는 놀려고 위해 일도 놀 때처럼 해 너는 어때 매일 노는 것 같아 신선 같아 What a life, what a life